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의 높이 추대 대신 다섯 돌세 점한 농업 근로자들의 경축 공연 태양 조선의 영광이 11일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 남세 접는 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 농군맹 일꾼들, 만경대 구역 안의 농업 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